멋있지. 눈물이 찔끔 나왔어. 아,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앞에 노래도 충분히 좋았어. 충분히 좋았는데 그 좋은 부분에 대한 이제 여운을 감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가 첨언을 하면서 락포심 있는 여자라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앞에를 감상을 하고 있는데 어? 앞에 노래 트러블 위드미를 감상을 하고 있는데 그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야. 이 언니가 그런 언니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지? 그거 되게 트러블 위드미는 되게 발라드 같은 느낌이지. 발라드 같은 느낌이고 이거는 끓는다. 이 노래 제목이 뭐라고? 네, 다 보내줄게. 그냥 네가 다 들어봐도 마음에 들어 할 거야. 그래? 노래 제목도 멋있어. 되게 사춘기 애들 같긴 한데 Good things don't always come to you. 좋은 일들은 너한테 늘 일어나지 않아. 늘 나쁜 일들만 너한테 있다는 얘기야. 쩔어. 코 한번 풀어야겠어. 쩔어. 얘 콧물 나왔어. 갑자기 얘가 코가 막혔어. 노래를 듣더니 취향 저격했어. 이 노래는 좀 큰 스피커로 좀 크게 들었으면 좋겠어. 응. 차로 집에 가는 길에 들어봐야지. 자, 이번에는 그럼 이걸 해야겠다. 과 장미 형님들의 총장미 건전여주 총들과 장미들 노멤버레인이란 노래인데 내가 이 여기 보컬 엑슬로즈를 저거하고 싶다는 게 아니야. 나는 여기 기타리스트 슬래시를 담고 싶다는 거거든. 여기 그 아재들이 이 아재들이 좋아하는 노래긴 한데 여기 이 곡에 이제 듣고 너도 아재야? 그렇습니다. 이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조그만 교회를 배경으로 나오는 기타 솔로 이 부분? 나 잘 몰라서 그런데 안 어렵지 않아? 별로 어렵진 않아. 별로 어렵진 않은데 근데 과분히 훅가시이긴 한데 기타를 이렇게 내리고 치면 너무 힘들어. 다리 저렇게 미친 쩍벌로 하고 쩍벌로 밑에 내리고 막 잭블랙이 스크로브라고 해서 가르쳐주잖아. 기타리스트는 다리를 이만큼 벌리고 쫙 이렇게 쳐다보는거지. 요 기타 솔로 부분하고 이 교회에 나오는 그 기타 솔로 부분하고 이게 뮤직비디오가 뒤로 가면 이 뒷부분이랑 이 결혼 장면이랑 그 공연 장면이랑 믹스가 돼 있는데 이 난 사실 이 부분 이 노래 이 부분은 기타? 이 노래도 그렇고 네가 다른 노래 이제 아직 안 친 노래 하나 더 있잖아. 음악이 불탄다. 이 곡의 끝부분에서 그랜드 피아노에 올라가갖고 기타를 치는 슬래시 에버스 모자를 그 이 무슨 모자라고 그래? 긴 그냥 모르겠어. 어, 하여튼 이 큰 모자를 눌러쓰고 이 파마머리 모자를 눌러쓰고 담배를 하나 피고 어디 가서 항상 이렇게 연주를 하거든. 기타 밑으로 내리고 처음에 이 고추 굽는 듯한 자세로 그렇잖아. 위치가 딱 그래. 그렇습니다. 약간 이렇게 꼬부정해가지고 단전보다 밑에 있어야 돼. 정말 그 이 사람 거의 허벅지를 굽는다. 고추도 아니고 기타리스트의 로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지. 이제 랜디 로즈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진 캐릭터가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지. 와, 존나 멋있다. 그리고 이 노래 자체가 어쨌든 이제 그 사랑에 대한 남성의 그런 애절한 마음을 그냥 연주나 막 이걸로 다 담아져 있다고 봐야지. 아재 감성. 아, 막 애절하대 이게. 와 이게 그걸 보는 그 아재들을 보는 여자들의 양쪽 눈에는 한 글자씩 써 있을 거야. 질색. 어쨌든 이거는 목소리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목소리도 악기라고 치면 내가 원래 이렇게 가수에 대한 그 로망이 별로 없었으니까 악기에 대한 로망이 좀 더 있어. 그 노래 못하니까. 그래서 와 이런 기타리스트가 되면은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처음 봤을 때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 그런 노래였습니다. 나는 이 노래를 워낙 유명한 노래니까 부분은 들어본 적이 있어.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의지로 다 들어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 아. 그래서 사실은 이게 네가 아까 얘기한 그 뮤직비디오에서 보면 결혼식 장면이 끝나고 연주하는 장면으로 들어가서면서 딴딴따단따단따단따단 하면서 피아노가 먼저 들어가잖아. 난 그 피아노 부분을 예전에 어디선가 듣고 와 저거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게 이 노래인 줄은 몰랐어. 오늘 한 거야. 그래서 우왕 이러면서 듣다가 노래 시작하면 아 이러다가 사람들이 어떤 장르든 간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여기저기에 계속 쓰이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 그럼 그 정말 반복적으로 클리셰로 쓰이긴 하는데 클리셰에는 이유가 있어. 클리셰이자 클래식이야.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할 수밖에 없는 어떤 감정선이 분명히 있거든. 이거는 너무 아재스러웠다. 아니야 근데 그 거긴 되게 좋았어. 피아노 부분은 좋았다는 거잖아. 빠바밤 빰빰빰빰빰. 나 그런 피아노 를 되게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건반을 높은 건반을 별로 안 쓰는 거 그리고 화음 많이 잡는 거 좀 아래쪽 건반에서 어렸을 때 많이 꿈꿨었는데 그나마 내가 그 좋아하는 기타리스트 그 뭐 판테나 메탈리카 이런 거는 너하고 너무 떨어져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안 가져온 거야. 그래? 고맙네. 그나마 많이 내려와 있는 장르를 가져온 그랬구나. 거야. 원래 고맙네. 고마울 것까지는 없고 욕할까봐 노래 듣다가 이미 내가 표현했어. 양쪽 눈에 한 글자씩 질색이라고 써있을 거라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벌써 한 시간 넘게 녹음하고 있네. 제 노래 한 곡씩밖에 안 남았잖아. 스펑크 하나씩은 너무 셌다. 예. 스펑크 하나씩은 너무 세서 다른 노래의 감상을 줄여버려 좀 죽이고 있어. 아니야 할 수 있어. 고! 하다 보니까 끝까지 계속 다 들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노래가 짧아. 상당히 짧아. 여우가 선곡해온 노래 중에 이거를 제일 많이 들었어. 이 노래도 상당히 잡아 끌지. 뭔가 아쉬운 느낌 들지 않냐? 되게 아쉬운 게 들으면? 뒷부분에 이 탁성하는 부분을 조금 되게 매력 있는데 더 그치? 해줬으면 좋겠는데 몇 구절 더 나왔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노래를 짧게 하고 끝내시나? 언니가 뭐를 아는 거지? 왜 감질나서 계속 들으려고 스트리밍 횟수 높이려고? 그러니까 이건 더 벨레이스라는 그 미국 밴드의 Have a Little Faith in Me라는 노래. 이 밴드를 알게 된 건 베이스먼트 잭스 때문이었어. 굿럭이라는 노래랑 우리가 여기서 한번 틀었던 You Don't Know Me라는 노래를 했던 객원 보컬이 리사 케카올라라는 여자야. 근데 이 여자가 뭐 리사 케카올라 from the Ballets라고 써있길래 아 이 사람이 하는 밴드가 있구나 해서 찾아봤는데 그 밴드가 이런 멋진 노래를 하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보면은 아까 스킨하고는 약간 다르게 이언니는 보컬이 늘 거의 비슷한 느낌이야. 거의 이런 느낌이야. 약간 여유 있고 센 언니고 이런 톤으로 계속하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거보단 더 좀 질러주는 노래도 많고 약간 달래는 듯한 노래도 있고 참 그 스킨하고는 다른 매력이 있는 나는 누님의 느낌. 내가 미국 밴드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는 게 미국 문화잖아. 그래서 내 이언니 보컬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굉장히 성격이 세다 이렇다기보다는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많은 것을 막 내가 그냥 혼자 쓴 소설이야. 많은 그치. 것을 막 이렇게 겪어와가지고 뭘 하든 어떤 감정 상태든 간에 어느 만큼의 여유가 있어. 느낌이. 특히 이 노래를 좋아하는 거는 그냥 이게 가사 중에 그런 게 있거든. 나 좀 믿어달라. 그러니까 노래 제목이 해버리는 때입니다. 나 좀 믿어달라. 그러고 아무것도 널 해치지 않게 할게. Come on baby. 해버리는 때입니다. 이러거든. 근데 보통은 이런 느낌의 가사는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거잖아. 보통 그렇지. 보통 그렇잖아. 근데 이 언니가 하니까 네 언니 아무것도 절 못 해치게 해주세요. 언니 제가 따라갈게요. 그래서 나도 나는 아마 죽을 때까지 못할 것 같긴 한데 친해진 사람들한테 상당히 나는 때를 쓰는 편이거든.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좀 어른스러운 느낌이 나한테는 잘 없어. 뭘 하든지 간에.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내 딴에는 신경 쓴다고 생각하는데 돌아 생각하면 아 왜 이렇게 애처럼 그렇지? 그리고 왠지 너도 그렇고 내 친구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그렇고 왠지 나를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내가 좀 뭔가 빈틈이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어른스럽다 이렇게 누구든 딱 들으면 언니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것에 대한 동경. 네, 그리고 이 노래 난 처음 들었을 때 사실은 김추자 생각났다. 노래에 뽕끼가 있어. 아니 그 우리나라 뽕끼가 아니고 그 동네 뽕끼. 이 언니가 하와이 사람이거든. 밴드 하와이 밴드거든. 그래서 뭔가 약간 그런 섬나라 뭔가가 있는 건가? 뭐 혼자 막 별별 생각을 다 해보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좋아 이 노래. 이 누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센 누님이 아니라 그냥 큰 누님. 그냥 이 언니는 덩치도 좀 있거든. 어렸을 때부터 늘 그냥 그 모습 그대로인 혼자 하는 술집을 하는 언니 같은 느낌? 막 술 찬 사람들 와도 막 야야야야 이러고 막 다 이렇게 한 손으로 정리하고 등 두드려주면서 그러지 말랬지 막 이런 느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외국에는 이런 밴드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어딜 가서 가면 그런 사람들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에는 가까이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맞아. 사람들이니까 아쉬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미국이나 영국에 살고 있으면 맘 먹으면 가서 들을 수 있는 맞아.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워. 우리 이쪽 그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노래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노래를 현장감 있게 들을 수 있다면 그런 기회가 너무 한정적이라는 게 굉장히 아쉽지. 맞아. 라이브로 자주 들을 수 있는 환경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 맞아. 진짜 라이브로 보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 퇴근하다가 어떤 가게에 가면 이런 노래 들을 수 있으면 본토에 있어도 그렇게 되긴 어렵지. 근데 뭐 TV에서 이렇게 외국 애들이 나오는 거 하는 얘기 들어보면 이탈리아 뭐 애들이 퇴근길에 맥주 먹으러 집에 그 맥주 먹으러 중간에 가서 바에서 노래하는 거 듣고 집에 간다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런 게 우리한테 근처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얼마 전에 초여름쯤이었던 거 6월 뭐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엄마랑 한강에 갔다가 일요일 해가 아직 있을 때였어. 5시 막 이랬던 것 같아. 한강에 갔다가 여의도 한강공원 거기 갔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니까 한 50m에 하나씩 버스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약간 편견이 있었던 게 그런 데 가면은 애들이 다 10cm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을 줄 알았어. 기타 하나 들고. 그게 엄청 유행이었으니까. 의외로 장르가 다양한 거야. 근데 너는 좋은 케이스를 본 거야. 아 정말? 다 10cm하고 제이스 문화진을 부르고, 부르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 난 나이가 꽤 많은 아저씨도 한 분 봤거든. 한 50대 정도 된 아저씨인데 되게 아, 예전 아니에요? 아니야 올해 그랬다니까. 올해 6월쯤? 넌 되게 좋은 케이스를 본 거야. 내가 최근에 대학로에서 술을 먹었는데 요즘에 애들 버스킹 하는데 악기도 없고 그냥 두 명이 앉아서 노래만 그래. 부르는데 여기서 스웨치하고 저기서 제이스 문화진하고 저기서 성시경하고 똑같아. 오마이갓. 똑같아. 악기 하는 애가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악기도 제대로 안 쳐. 그래갖고 거기 있으면 너무 짜증이 나. 난 나름 괜찮았던 게 조금 큰 무대에서는 왜냐면 걔네들은 연주를 못하니까 힙합 하는 애들이 어떤 동아리 애들이었던 것 같은데 어린 여자애가 와가지고 랩을 하고 있었거든. 자작곡을. 근데 그게 나름 귀여운 거야. 그래서 괜찮다 이랬거든. 차라리 낫지. 진짜 그런 카피 밴드 홍대하고 대학로하고 너무 많아. 인사동은 악기를 연주하는 팀들이 되게 많아. 인사동 괜찮은데 대학로는 완전 애들이야. 다 애들이야. 고등학교 이런 애들이 그냥 홍대에선 난 사실 똑같은 걸 느꼈거든. 홍대에선 그냥 다 10cm고 제이슨 브라저였어 다. 똑같아. 지금 그게 대학로로 더 어린 애들이 대학로에 죽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그 대학로에서 아 이거 짱이다 라는 느낌을 받은 게 뭐냐면 그날 같은 날 좀 이른 저녁에 대학로에 보면은 동그란 조명 의자들이 있는데 있잖아. 나 대학로 안 간 지 되게 오래됐어. 그 동그란 불 들어오는 조명 동그란 의자들이 이렇게 있고 한쪽에 무대가 있는 데가 있어. 마로니공 한쪽 구석에. 근데 거기에 실버 밴드가 들어있는 거야. 어머! 할아버지가 드럼을 치고 있어. 오마이갓. 실버 밴드가 드럼을 치고 할머니가 한복 다홍색 상복을 입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어머 나 말만 들어도 소름. 어머 너무 멋있다. 와 물론 어르신들이 하는 저거는 이제 뽕필라는 그런 노래지만 그래도 뭐가 됐든 간에 뭐든지 간에 난 너무 감동받았어 진짜. 너 혹시 그 영화 봤어? 뭐.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로큰롤 인생이었고 원제는 영의 타트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합창단이야. 그 다큐멘터리야. 근데 중간에 솔로를 주로 하시던 분이 굉장히 몸이 안 좋은 분이었거든. 할아버지가 돌아가셔. 영화를 찍는 중간에. 근데 거기에서 할아버지가 부르던 노래가 픽스유야. 픽스유. 콜드플레이 노래. 그걸 부르는데 그냥 감동이 그냥 그거랑 그리고 이제 시키는 노래들이 합창에서 시키는 노래들이 보통 이렇게 막 가곡이나 외국에도 그런 거 있잖아. 막 착한 노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즐겨 부르는 그런 게 아니라 Should I go or should I stay? 뭐 클래식 노래 시키고 그런 거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노래 이상해 이러면서도 그걸 부르면서 막 즐거워하시는 거야. 유튜브 같은데 찾으면 안 나올려나? 있을 것 같은데. 그 뭐지? 너 그 영화 봐봐. 그거 되게 좋아. 제목이 뭐라고? 아 한국 제목으로는 로큰롤 인생이고 원래 제목은 Young at Heart. 마음은 젊다. 아 외국 영화. 응 외국 영화. 어 흑백수 부르는 거다. 지금 이거 달고 다니시잖아요. 이게 없 이게 뭐 투석인가 뭐 하여튼 몸 그런 거야. 여기 코에도 뭐 튜브 같은 거 차고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로큰롤을 부르게 시키는 거야. 누가? 감독이.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When you feel so tired that you can't sleep. Stuck in reverse. Tears come streaming down your face when you lose something you can't replace. When you love someone and it goes to waste, could it be worse? Yeah. 나 지금 영화 설명하면서 많이 틀린 것 같아. 감독이 한 게 아니라 이 지휘자가 하는 걸 감독이 따라다니면서 찍었는지 뭐가 막 머릿속에 섞였어. 근데 이 영화가 되게 좋았던 건 기억나. 아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 영화 소개됐다는 게 굉장히 나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노래 얘기하다가 대학로에서 노래 들었다가 버스킹 얘기하다가 이렇게 뭐. 실버밴드 얘기하다가 내가 좋잖아. 너무 좋은데. 얘 울었대요. 어 이건 자를 거야. 왜? 어? 근데 조금 미망하니까. 내가 울었대요 얘기하는 거? 어. 근데 뭐 목소리가 이미 한껏 한껏 가라앉았는데. 근데 이거 보고 안 울 사람이 있겠냐? 아우 아저씨가 노래 잘하지만 다른 사람이 너무 할아버지니까 노래도 못하니까. 네가 소개한 거 자막이나 있나 모르겠다 씨. 근데 자막 없어도 이런 양반들이 노래를 하는 장면만 봐도 중간에 어떤 갈등이 있고 누가 편찮으셔서 못 오고 막 그런 거는 다 쫓아갈 수 있잖아. 좋아 씨. 마지막 노래. 난 예술가잖아. 참신한 개소리를 하시네. 그렇지. 너무 소리를 갖고 싶었어? 너만의 Smells Like Teen Spirit. 모르는 사람이 없는 노래인데, 그러니까 나는 밴드 음악이나 락 음악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메탈, 스래시 메탈도 되게 좋아해. 판타라도 그렇고, 크리드도 그렇고. 그러니까 되게 센 노래도 되게 많이 좋아하고 하는데. 필연적으로 이런 센 노래를 하면은 클린 보컬도 있지만 그롤링이나 스크리밍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노래를 내가 좋아하는 거지 그런 보컬을 내가 갖고 싶다는 건 아니야. 갖고 싶다는 건 이렇게 뭐 갖고 싶은 건 빌리 조엘이야. 갖고 싶은 그렇지. 갖고 싶은 건 빌리 조엘인데 만약에 그런 락 보컬 중에 한 명을 골라서 내가 그거를 한다고 하면 이 인간의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다가 아니라 이게 제일 좋다. 이 정도가 나한테 그 내가 제일 선망하는 막 더 긁거나 이런 거는 어차피 내가 필요한 감성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노래들 좋아하기는 해. 막 그 메탈 노래도 좋아해. 듣는 건 좋아하긴 하는데 그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나는 이거로 고르겠다. 이 노래를 들으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막 피가 끓고 막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이런 감성, 이런 정도의 목소리 이게 거의 뭐 드림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런 느낌이어서 이 노래를 가져온 거지. 아마 이것도 내 의지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본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을 거야. 어딜 가든 다 나오는 노래고 뭐 솔직히 락 페스티벌 이런 데서도 카피도 엄청 많이 하네. 분위기 띄우네. 엔터테이너스 이러면서 막 곡이든 뭐 첫 곡이든 이거랑 뭐 블러 노래 송투 우후 빠밤 빠밤 빠밤 우후 하는 거 너무 흔하지. 사실 너무 흔해서 이 노래를 할까 말까 되게 망설이긴 했는데 이 보컬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노래라고 생각해. 물론 다른 노래 좋은 노래가 되게 많은데 좋아하는 노래도 많고 근데 이제 인생곡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 나 아까 그 생각을 했어. 나는 이거 원곡을 제대로 들어본 적은 없는데 미어 양코빅이 패러디한 뮤직비디오는 여러 번 봤거든. 막 웃으면서 그런 반감이 있었던 것 같아. 난 너바나에 대해서는 난 제일 처음 좋아했던 밴드가 라디오헤드인데 라디오헤드 그다음에 블러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되게 아류 취급을 하는 거야. 그때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 친구 이름이 특이해서 말하면 좀 이상하려나? 소나라는 친구였어. 다른 반 애였는데 걔도 음악을 하는 애였고 피아노를 치는 애였고 그래서 왠지 사람 애들이 다른 애들이 걔가 얘기하는 게 되게 막 뭔가 되게 힙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야. 아. 걔가 막 너바나 타령하고 막 이러고 나는 속으로 나도 애들이 훨씬 좋은데 이러면서 나도 애들 좋지. 나도 애들 너무 좋아하는데 난 그래서 그게 되게 싫었던 게 누굴 좋아하고 누구를 아래 취급하는 게 난 너무 싫었거든. 조금 비슷할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본류나 영향을 받거나 한 건 어쩔 수가 없어. 먼저 나오고 나중에 나오고 이 사람은 그 노래를 들어봤을 거고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근데 그러기엔 고딩이나 20대 애들은 마음이 좁다. 내가 좋아하는 게 너무 크고 왜 이거를 좋아하면 저걸 안 좋아야 되고 오히려 같은 장난 안에서 더 싸우지. 우리 오빠가 먼저거든 이런 식이지. 아까 얘기한 대로 클래식은 이유가 있어. 들으면서 그래 신나네 그렇구나 이게 오리지널이지 그런 느낌. 그때는 잘 몰랐는데 벨벳 골드만에서 이안 맥그리거가 얘를 차용한 캐릭터를 외적으로 한 다음에 한번 찾아봤어. 그래서 어떻게 생겼었길래 아 그전에는 관심 없다가 커트 코베인 일부러 또 더 관심을 안 두다가 이름도 되게 멋있잖아 커트 코베인이 뭐야 보고 깜짝 놀랐어. 왜? 너무 잘생겼어. 최고지. 심각하게 잘생겼더라. 아 그랬구나. 심각하게 잘생겼구나. 이 락스타가 가져야 될 미덕 다 잘생김 음악성 실력. 실력 요절 그리고 그 캐릭터 괴팍한 캐릭터 너무 두루두루 갇혔기 때문에 왠지 오늘 녹음을 되게 이렇게 급박하게 한 셈이기도 하지만 중간에 자꾸 막 내가 저 지난번 걸 들으면서도 너무 내 주고 내 얘기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랬는데 오늘도 또 그런 것 같아. 왜? 내가 계속 막 스컹크 아나씨 노래 틀고 막 딴 때보다 덜 웃었던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내가. 그래? 신이 안 났다는 얘기는 아니야. 되게 좋았어 이것도. 너 지금 머릿속으로 막 편집점 생각하고 있지? 더 많은 사람이 듣고 공감했으면 좋겠어. 한 얘기들, 좋다고 한 음악들 좋아하는, 의외로 좋아할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렇지. 사실 우리가 하는 얘기는 되게 대중적인 얘기야. 대중적인 거고 아우트로를 어떻게 할까? 그냥 이렇게 끝내. 알았어. 끝! 이것도 이상한가?